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.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. 화려한 옷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. 외로움에 길들여진 후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은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.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연인 또는 타인뿐인 걸.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나의 슬픔을 무심하길 바라만 보는 너. 처음으로 나 돌아가야겠어.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뿐이야.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.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. 휴식이란 그런 거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져 너를 다시 만나면 좋을 거야.